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광구 직원 여러분. 저희는 미디액트, 이번에 미디어 센터 관련해서 항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디어 센터를 새로 공모하고 다른 단체로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붕괴했고, 미디액트를 계속 이용했던 이용자로서, 그리고, 1인의 시민으로서, 네, 되게 화가 났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 문광부 앞에서, 길거리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가 미흡하지만 저희 전문 가수들이에요. 네, 전문 가수인데 미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 가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곡 정도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오네요. 문광부 직원 여러분께서, 여기 경찰분들도 많이 계신데, 문광부 직원 여러분과 경찰분들과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좀 저희의 노래를 듣고, 이게 왜 잘못되었나,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음악회를 하려고 노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좀 유명한 노래들을 대사를 했는데, 앞에 보시면 가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유명한 노래들이니까 같이 가사 보고 따라서 불러주시면, 다 같이 떼창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지를 담아서. 네. 어머나, 시작해볼까요? 네.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미디어 센터는 시민 겁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뺏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다리 치면 안 돼요. 2차 공모 꼴찌단체였다가 1등이 됐어요. 시민들의 항의조차 모른 척 하겠지만 하지 마세요. 미디어 센터는 시민 겁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뺏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사기치면 안 돼요. 1차 공모 꼴찌단체였다가 1등이 됐어요. 시민들의 항의조차 모른 척 하겠지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할게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 돗자리 깔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뭐라, 교양 있는 시민? 지성 있는 시민이라면 길거리에서 돗자리 깔고 이래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지성 있는 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크게 소리 좀 쳐주세요. 안 돼요. 네, 지성 있는 위원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분이 지성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는 위원장이라면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불투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너쿠라, 너의 하를 폭발시켜. 네, 오늘 비 오는 날하고 너무 저희 어제 연습했었는데 연습할 때는 너무 우울하다고 좀 거시기했던 노래인데요. 비가 와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쁩니다. 네, 돌아오 이상황이라는 노래를 개사한 곡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돌아와요 리디액트고요.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요? 네, 간주 시작! 간주. 얘기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보수신문인 중앙일보에서까지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걸 뭐 좌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의의 문제, 이 진실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되고 하네요. 제 목소리만 팔리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동요를 개사를 했는데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개사를 해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다 같이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절, 2절이고요. 이건 반복이에요. 맛있게도 남냠. 네. 시작할까요? 제목은요, 유인촌 빵꾸, 조이물 똥꾸, 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시작. 선정은 미리, 공모는 나중에, 공장 쌀은 어디 가도 지들끼리 나눠 먹냐. 액트 인디 스페이스 시네마 테크 냠파. 조이물 똥꾸, 트리아 쪽 바퀴 똥꾸, 영화계를 말아넘대 미리 액트 인디 스페이스. 한번 더. 미리 공모는 나중에 공장 쌀은 어디 가고 지들끼리 나눠 먹냐 미리 액트 인디 스페이스 대신에 맞다 꾸며 조이면 똥꾸 빵꾸 똥꾸 바로 먹네 미리 액트 인디 스페이스 대신에 맞다 꾸며 와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더 할까요? 네. 우리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를 수 있게 자, 한 번 더 할 거야 햇볕은 쨍쨍 노래 다들 아시죠? 네! 네, 거기 네,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그 현란한 현 올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디액트 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 냠냠 문광부와 영진이가 합작을 해서 후루룩 먹었다는 뜻인데요 노래가 쉬우니까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유인촌 빵꾸 조이면 똥꾸 하나 둘 시작 조이면 미리 공모는 나중에 공장선은 어디 가고 지들끼리 나눠 먹냐 미리 액트 인스페이스 시네마 테크 냠냠 유인촌 빵꾸 조이면 똥꾸 트리아차 빵꾸 똥꾸 영화계를 말아먹 냠냠. 네,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주제를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할 말 있다 하시는 분 오늘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미디액트 수강생인데. 미디액트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디액트에서 10대를 마무리했는데 미디액트에서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컸던 데가 없어지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액트 좀 돌려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미디액트 없으면 제가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용주의 그대로 실용적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아, 너무 빨리 진행하나요? 제가 좀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할까요? 비 오니까. 다음 곡은요. 조이문 욕심쟁이, 유인촌 욕심쟁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내 동생 꼽슬머리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만든 거예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이번에 미디어 센터 공모 선정 과정에서 부당성을 몸으로 체감하고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는 거 알리고 싶어하는 미디어 센터의 수강생들이었고 네, 앞으로 그렇게 미디어 센터에서 좋은 강의들을 듣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모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모를 납득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비 오는 날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어, 어떡해? 네, 좀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좀 별난한 노래, 조이문 욕심쟁이, 유인촌 욕심쟁이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조이문 욕심쟁이 욕심쟁이 조이문 이름은 하나인데 하는 손안 대는 여자들은 나 몰라 문화 정책 말아먹고 쌩까 찐까찐까 유인돈 욕심쟁이 욕심쟁이 유인돈 이것저것 막해먹고 밖에만 남았네 한 번 더 부를까요? 아니요 좋죠. 어? 좋아. 한 번 더. 여러분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같이. 자, 다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둘, 시작. 조이문 욕심쟁이, 욕심쟁이 조이문 이름은 하나인데. 문화 위를 보람의 발길 시민영상 문화기관 근영님 영화진상위원회인 위원장 랄라랄라랄라랄라 조이문 욕심쟁이 욕심쟁이 조이문 이것저것 말아먹고 자체만 남았네 알지? 인천 욕심쟁이 욕심쟁이 우인천 욕심쟁이 나이는 이빨 먹는데 하는 짓은 개초리 기자를 부를 때 열심히 찍지마 돈 안 되는 영화들은 나 몰라 문화정책 말아먹고 땡까 띵까 띵까 띵까 띵까 우인천 욕심쟁이 욕심쟁이 유인촌 이것저것 막 해먹고 밖에만 남았네 네 가사에 보면요 문화미래 포럼과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있는데요 문화미래 포럼은 1차 공모 때 5등 했던 단체고요 그 다음에 2차 공모 어? 다섯 개의 그 단체가 공모를 줬는데 꼴등한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문화미래 포럼에서 똑같은 회원들이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재공모 때 그걸 냈는데 1등이 되어서 갑자기 왜 그럴까요? 문화미래 포럼의 그 회원이 심사위원이어서일까요? 열심히 우산을 씌워주고 계신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뭘 말을 못해 그럼 우리 열심히 그 가사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께 우리밖에 없어 부끄러워할 게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디엑트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수강했던 나비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귀찮은 게 많은데 이렇게 귀찮음을 무릅쓰고 자꾸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문광부와 영진이는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합리적인 거 그리고 효율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자기의 그 성별 소신대로 제대로 심사하시고 자신의 그 소신에 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 우리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이 노래 개사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우리 주제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원래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를 개사한 거고요. 영진이와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왜 이렇게 기니? 문화체육관광부는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미디엑트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공정한 심사를 원했고요, 원하고요. 왜 현재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라나는 새싹들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저희가 자라나는 새싹들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그냥 내가 힘있고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애들 아무거나 그 국가 돈 쓰는 건데 내가 힘있고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애들한테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라고 싶지 않습니다. 문광부 영진님은 몰라요.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영진이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지 영진이는 몰라요. 몰라. 담비되어만 하면 그만인가요? 기술교육만 하면 그만인가요? 영진이는 몰라요. 영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영진이는 몰라요. 영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민 영상 미라기도 소용있나요? 님은 영화 지상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물러나 주세요. 반주. 문광부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문광부는 몰라요. 귀찮다고 왜 피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문광부는 몰라요. 문광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잘못했는데 문광부는 몰라요. 문광부는 몰라요. 영진이도 몰라요. 영진이도 몰라요. 짜고 치는 공모가 소용있나요? 언제나 뻘소리만 하는 문광부는 어금니 꽉 깨무세요. 죽탱이 갑니다. 갑니다. 땡큐.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 끝났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앵콜,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앵콜 부르나? 앵콜 한번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할게요. 저희는 그 이번에 미디어 센터와 미디어 센터의 그 공모 과정에서 있었던 부담함을 알리고 싶고 거기에 항의하고 싶은 미디어 수강생들 그 관계자 우리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함을 알고 그다음에 문광부 영진이 제대로 해라 라는 멘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길거리에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 주제곡 한 걸 보시면 갈게요. 문광부 영진이는 몰라요. 왜 놀라시니? 아, 그래. 저희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희 마음 좀 알아주시고, 자기만 챙기지 마시고, 예. 같이 좀 살자고요. 예, 저희, 진짜 이게 뭡니까? 갑자기 아닌 밤중에 이게 홍두깨예요. 예,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숨어 있지만 마시고, 저희의 이런 요구라기보다 저희의 이런 지적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나도 할 말 있는데. 아, 여기 설날 그거 노는데 집에 가서 푹 쉬다가 잘 오세요. 또 올게요. 또 봬요. 또 봐요. 네, 또 보기 전에 노래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영진이 문방구는 뭐예요?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다들 떼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문방구 직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불러주세요. 네. 하나, 둘, 시작!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하는지 영진이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영진이는 몰라요. 장비되어만 하면 그만인가요? 기술만 하면 그만인가요? 영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영진이는 몰라요. 영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민영상 문학이고 소용있나요? 둘, 셋, 넷. 저희는 영화진상의 연예위원장을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물러나 주세요. 반주. 랄랄라 랄랄랄라라 랄랄라라 랄랄라라 랄랄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문광부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문광부는 몰라요. 귀찮다고 어찌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문광부는 몰라요. 문광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화 지는 이번에 가 잘못했는데 문광부는 몰라요. 영진이도 몰라요. 영진이도 몰라요. 언제나 뻘소리만 하는 문광부는 어금니 꽉 깨미세요. 안 물어요. 주빙이 갑니다. 주빙이 갑니다. 아차! 빨리 제대로 해라. 축하합니다. 와. 네, 저희 그 오늘 미디어센터 선정에 비리에 관해 폭로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관해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해서 음악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늘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주 할게요. 또 봐요. 맞죠? 너무 멋진 멤버들이죠? 아, 멤버 소개 해야 되나? 우리 한 명씩 다. 멤버 소개. 멤버 소개는 다음 기회에. 근데 하지만 늘 멤버가 바뀔 것 같아요. 더 많은 떼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뭐야, 목소리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없다.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 오늘 끝! 자주 봬요. 또 올게요.